Charlie, 그래도 I know 솔직히 I flow 적감한 바람과 함께 날아 Hey, no, no, no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Hey, no, no, no 나를 다룬 너의 두쪽 세상에 Hey, no, no, no Can't hold me down cause you know I'm a fighter 제발로 들어온 아름다운 감옥 No matter what, no matter what 내가 말하던 누가 말하던 I don't give a, I don't give a,